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4일 김초루를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총윤학생 대표단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